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28일 게르타 에르미아스 마테우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